오늘 본문은 3장 이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모세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물음이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반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반문을 제쳐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신 이후로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고 모세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대답의 과정들이 다 끝나고 이쯤 되면 설득을 당해서 갈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한마디로 모세는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에 도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3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바로가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울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을 해줬는데 이 4장은 모세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모세의 결론은 이겁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할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바로 앞에 섰다가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넘쳤을 때, 하고자 했을 때, 젊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가 당한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을 당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실패할까봐 제2의 모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름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결단도 할 것입니다. 아멘하고 큰 소리로 동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는 바로 딱 버티고 있으니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나보고 바로를 넘어서라고 합니까? 우리 대부분 이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린 결론이 맞을까요? 한번 다시 한번 1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다시 맺은 결론과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 생각이 맞나요?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전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사장 끝에 가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머리 쓰고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4장 1절에 한 번이 아닙니다. 세 번씩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세 번씩이나 부정문을 쓰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결론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정이 있고 불신이 있는지 모세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것입니다.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는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만나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실제 상황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이스라엘이 거절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거절하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말도 전하지 않았고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절 당할 거야. 그들이 분명히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반대할 거야.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모세처럼 항상 부정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분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조사를 했던 글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100%로 치면 염려하는 것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사람이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는 아직 걸리지도 않는 질병, 치매라든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암이라든지 이렇게 염려를 한답니다. 8% 정도만 실제로 염려거리인데 그 중에 4%는 아무리 염려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랍니다. 나머지 4%는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염려해야 할 것은 4% 정도인데 거의 매일 사람들은 20대가 넘는 96%를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어느 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죽는 첫 번째가 암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심장 질환이라고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2.6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34%가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암 중에 남자들은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암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간암이고 네 번째가 폐암 순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1위가 갑상선암입니다. 2위가 대장암입니다. 3위가 유방암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여기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글이 나왔습니다.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뭐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원인, 나쁜 식생활 습관, 또 나쁜 생활 습관.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83%인데 스트레스와 염려랍니다. 암 발생의 대부분이 찾아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과 스트레스 때문에 암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리는데 그 원인이 스트레스와 염려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에 대한 지나친 염려 그 자체이다.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4장 1절 이하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 한 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할 것입니다. 반대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앞서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와 똑같은 불신, 의심, 염려, 추측,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기억했던 경험 때문에 앞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안전대책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천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염려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추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었듯이 내 삶도 바꾸실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염려한다고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앞서서 추측해서 나아간다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라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려운 문제를 놓지 마시고 여러분과 어려운 사이에 하나님을 놓으셔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거절하는 부정적인 결론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핑계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참 핑계를 잘 댑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다 하면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보낸다 하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감사 감사합니다. 황송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쩌다 저를 찍으셨습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론 행진은 아담 때부터 계속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말이 똑같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항상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죠. 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단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기 핑계를 대더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 보아야 하니 나는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하여야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 나는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으니 못하겠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피리를 불고 해도 응답하지 않고 애국해도 응답하지 않는 폐역한 세대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을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저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저 재능이 없습니다. 저 너무나도 바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사업해야 됩니다. 지금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저 성격이 소심합니다. 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을 거절하고 있나요?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는 늦어버리고 주님 품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에서 모세가 목동에 있을 때 부르셨듯이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 사용하시겠다라면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매운 것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샤를 부르셨을 때 엘리사가 쉬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뽕나무와 과일을 따고 재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나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바쁘고 건강하지 못하고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제 성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이 형편에서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는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2절 한번 봐보십시오. 부정적인 결론을 맺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론을 제기하는 모세를 설득하시죠. 설득하는데 2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야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자기 손에 있는 것이 뭐지 딱 보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부정적인 꼬여있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시죠. 모세가 소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에게 지팡이가 있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가장 작은 것도 가장 볼품없는 것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회의와 염려를 가지고 반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야 핑계 그만대고 변명 그만하고 바쁘다고 말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가장 작지만 최소한의 것이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긍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긍정하게 하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가장 쓸모없는 것도 가장 아름답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최소한의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80세의 노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목동직이 있는데 이제 광야에서 며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 하나 이 지팡이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이걸 확인시켜주고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나요?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남자만 5천명이 먹었던 그걸 누가 가져왔어요?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줄을 세워서 앉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이 축사하시자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몇 조각과 물고기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떡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소자가 내어놓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있다라고 설득하십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장 작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를 긍정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바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핑계대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내 손에 무엇이 있니? 작은 것을 내어놓게 하고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일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여러분의 가장 최소한의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지팡이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볼품없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나중에 어디도 갈립니까? 홍해를 갈립니다. 또 이 지팡이는 나중에 어디를 갈립니까? 반석을 갈립니다. 나중에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모세의 여정에 끊임없이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최소한의 것, 볼품없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죽은 것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말라버린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모세는 목자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가 되었고 노인이 되었고 능력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로는 모세도 이스라엘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하시니 죽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산 생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모세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꿈틀거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 가득히 메운 마른 뼈들을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려내실 것이며 완성의 때에는 완전하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야, 지팡이 좀 던져라. 여러분을 향하여 변화되기를 도전하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팡이를 던져보십시오.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이 지팡이라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최소한의 자기 것을 던졌더니 마른 것이 죽은 것이 오래된 것이 살아나는 일을 하긴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시드니를 갔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있다가 한 친구가 바뀌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은 벤자민 팍이라고 합니다. 한국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한양을 공부하고 뭐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끌려온 그 외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분이 늘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서 수요 기도회를 참여했는데 거기에 그 아이가 있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환해진 겁니다. 한양을 공부하고 한의사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형제가 이제 27입니다. 한 말이 딱 했습니다.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살아온 삶을 원망했던 아이가 주님이 자기를 살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굴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의사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수요 기도회를 나오며 자기 인생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벤자민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도 드려졌습니다. 마른 것이 죽은 것이 오래된 것이 살아난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신다면, 하나님이 살려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던지라 하실 때 던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미리 염려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라 할 때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마른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